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야사입니다. 이번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녹음했던 방송들을 한번 쭉 다시 들어봤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하던데요. 나름 대본을 써놓고 이 방송을 녹음은 하고 있지만은 뭐 대본에다가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적고 그걸 그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뭐 핵심은 놔두고 계속 말을 이어가려다 보니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용들이 계속 다 좀 투덜투덜대고 좀 우울하고 이런 내용들로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혹은 제 나이 또래의 게임 개발자들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있고 뭐 제가 만나보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다지 즐거워 보이진 않으니까요. 개발자가 아니다 해도 그냥 이렇게 우울하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모든 개발자들이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뭐 그런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좋은 회사는 정말 열에 하나도 안 되죠.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없다고 해서 뭐 외국을 나간다. 그런 외국을 나가는 것도 이렇게 좋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 저희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인적 인프라가 다 여기에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일을 위해서 외국을 나간다. 야, 이건 멋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개발자의 한 달 살이입니다. 계속 돈 얘기를 중심에 두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돈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전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개발자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다 똑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돈 벌고 사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개발자 초임 연봉은 뭐 유명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한 2천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봉이니까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 모릅니다. 뭐 2000이 이제 연봉이 2000이라면은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한 달에 많아봐야 한 120에서 130 정도를 받을 겁니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120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죠. 한 달에 월세가 한 30쯤 나갈 겁니다. 뭐 그 이상 나갈 수도 있지만 30으로 치고 그러면은 90이 남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각종 세금으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요 정도를 합치면은 한 20이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70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통비, 밥값 이런 걸로 해서 하루에 한 15,000원씩 그럼 한 달에 45만원 여기 이제 가끔씩 치킨도 좀 사 먹어야 되겠죠. 사람이 치킨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치킨을 먹고 뭐 하고 한다는 5만원 정도 더 쓴다 그러면 이제 50으로 잡고 그러면은 총 20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남은 20으로 뭐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 참여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연애를 하고 있다면 데이트 한 대 쓰고 이렇게 되면은 한 달 꼬박 모자르면 모자라지 남는 월급은 아닙니다. 그래도 120은 좀 비현실적이다 싶어서 이걸 한 150 정도로 올려보죠. 그럼 150으로 올리면은 이제 30이 더 남을 텐데 30이 더 남으면 30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저금을 좀 해야겠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금을 한 달에 30씩 합시다. 한 달에 30 저금하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정말 한 달에 30씩 꼬박 1년을 다 모아도 360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모으는데 3년 걸립니다. 1,000만 원이면은 서울 땅에서 뭐 웬만한 집 보증금은 낼 수 있겠지만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을 받는 집이라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집은 아닐 겁니다. 월세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씩 모은다는 거는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모아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봉이 좀 더 올라서 한 달에 한 200쯤 받는다고 치죠. 200쯤 받으면 이제 저금하고도 한 70이 남습니다. 70이 남으면은 이걸 70을 다 쓰느냐? 또 그럴 순 없죠. 뭐 가까운 예로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뭐 부모님이 뭐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시고 뭐 돈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면은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한 30 정도 드립시다. 그럼 이제 한 40 남죠. 그럼 이제부터는 좀 숨 좀 쉴 겁니다. 아마 40 정도 이제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남아야 그나마 좀 숨을 좀 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개발자도 어쩔 수 없는 월급쟁이고 집이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 월급이 끊기면은 바로 생활이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에서 받을 돈도 없고 그렇다면 월급밖에 없고 근데 이 월급이 끊겨버리면은 생활이 멈추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달에 120, 와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이런 생활에는 솔직히 미래가 없습니다.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직종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그런 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임 회사는 정말 어지간히 크거나 아니면은 이미 서비스한 아주 잘된 게임이 있지 않은 이상 게임 회사 안에 있는 돈은 투자금이 다입니다. 어딘가에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금이 떨어지면은 회사는 또다시 어디 가서 또 투자금을 벌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개발자가 뭐 NC를 다니거나 넥슨을 다니거나 넷마블을 다니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게임 회사가 망하고 아니면 월급이 밀리고 하는 거는 이 업계에선 정말 다반사인 일입니다. 오죽하면은 여기서는 좋은 회사는 월급을 안 밀리는 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이렇게 막 쪼들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서 뭐 능력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이거에 그랬는데 거기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소신껏 내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한 예로 들면은 게임 회사 다니는 개발자들은 보통 다 좀 뚱뚱해집니다. 밥 먹고 맨날 앉아있는 게 일이고 그리고 뭐 야근도 자주 하고 그럼 야식도 먹게 되고 그럼 이제 배도 나오고 많이 뚱뚱해지죠. 그게 싫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헬스를 끊으면은 헬스를 또 못 갑니다. 왜냐? 야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헬스 끊어놓은 돈을 또 다 날려먹고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헬스는 그 다음 달에 안 끊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배는 나오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뭐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좋습니다. 영어 공부 좋죠.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러 학원 간다 뭐 좋은 얘기긴 한데 그 전날 뭐 새벽 한두 시까지 야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영어학원 갈 수 있나요? 물론 의지가 강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배가 나와도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보통의 사람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뭐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해보죠. 요즘은 게임 회사가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툭 하면 망하기가 일쑤죠. 작년에 비해서 뭐 반수가 막 줄고 뭐 한 10개 나오면은 그 중에서만 6군데가 다 문 닫고 이런 상황인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개발자 직업 수명이 40대 중반을 못 넘깁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회사에서 그 개발자를 안 써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개발자의 진짜 능력은 검증이 되는데 이런 개발자들을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개발자가 파워가 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좀 원한대로 굴려먹기가 어렵고 또 보통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는 뭐 팀장급을 뽑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팀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 그럴 때는 웬만해선 팀장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죠. 좀 대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니까 어색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자의 직업 수명이 정말 40대 중반을 못 넘깁니다. 아니면 한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히 버텨가지고 계속 직급을 올라가는 뭐 그런 개발자가 아닌 이상 뭐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느니 팀장급 한 명 딱 잡아놓고 고만한 신입하고 한 2-3년 차 되는 그런 사람 너댓 딱 잡아가지고 열심히 굴려가면은 자금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그냥 만듭니다. 왜냐?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우울하죠?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되게 비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건 좀 억지인 것 같다. 과장된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산다라고 느낀 거는 갑자기 어느 날 딱 생각이 난 게 아닙니다. 저도 나름 이 업계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뭐 배우고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내가 직접 그렇게 경험해 봤더니 그렇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는 빡셉니다. 지금 빡세지 않은 사람은 없죠. 이렇게 빡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고 그 여러분과 개발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힘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